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동무요 그 사랑 노래 부르자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리혜륜 작사, 리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인민 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감사 예정을 낭만적인 정서로 표현한 특색 있는 성가입니다. 가요에서는 형상적으로 세련되게 함축된 시어들을 통하여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기지 못할 무한한 사랑으로 천만자식 모두를 안아키우시고 가슴속 희망도 푸른 꿈도 꽃피워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운명 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의 김종일 장군님의 위인상을 낭만이 넘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요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감격과 희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 정치를 그대로 구현해 나가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발걸음 따라 강성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손구를 노래할 때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차허근 작사, 류우현 작곡인 노래는 우리 인민이 받아하는 손군복에 대한 감동 깊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민족 본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졸세의 애국자 김종일 장군님의 영구불멸할 흉흉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노리의 일절에서는 이 땅에 흘러간 준엄한 권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청포송 없는 격전의 나날들에 침략의 불구름, 압살의 광풍을 고도내고 따뜻한 봄빛을 안겨준 손군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파도마냥 세차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고마움으로 충만된 감정정서를 환희의 감정으로 고조시키면서 이 땅의 부흥과 기적을 알아온 우리 당 손군 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흉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노래 3절에서는 불패의 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누리에 떨쳐주고 부강 본영의 활로를 펼쳐준 손군을 승리의 기치로 은혜로운 햇빛으로 찬양하면서 손군의 기치 높이 주체조선의 본용기를 안아온 위대한 장군임을 손군 태양으로 격조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손군 위업의 모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어버이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높이 칭송한 가요 손군을 노래할 때는 우리 인민들에게 대로리온 누려갈 손군복을 안겨주신 졸세의 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부강 본용하는 조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태양으로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